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국말로 한번 읽고요. 우리 위드빈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영어로 한번 읽으실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Well, my goodness, I feel so much at home with you. 예,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I thank you for receiving me so warmly. 예,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And for your good conversations, I've had many these last two evenings. 아, 또 지난 이틀간은 여러분과 나눈 그 좋은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I told your pastor I'm just going to keep coming every week. 매주 오신다고 그렇게 하시네요. And he said, "Well, what if we don't invite you?" 초청 안 하면은 그래도 오실 건가요? And I said, "I'm going to come anyway." 그래도 오겠다고. Honestly, it's been a wonderful time of fellowship with you. Thank you for receiving me so well.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참 좋은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now since we're old friends, 우리가 이미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I'm going to tell you a story as a way of beginning our message today. 한 이야기를 하나 친근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happened to me a few years ago just a little bit north of here in Connecticut. 여기서 약간 북쪽 커네티컷에서 저에게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I was just getting home from Israel on Saturday night and I'd forgotten that I needed to preach on Sunday morning. I'd been invited to a church. 이스라엘에 사역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는 토요일 밤이었는데 이르 주일 아침에 설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And I was a little bit behind. I tend to be that way.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약간 늦어졌었는데요. And more than a little bit jet-lagged, of course. 또 이스라엘에서 돌아왔으니까 여행 피로가도 겹쳤었습니다. So when I got up on that Sunday morning, I checked my calendar and noticed I had the name of the church, but not the address. 주일 아침에 설교하러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이름은 우리 일정표에 있었는데 주소가 없었던 겁니다. Well, thank the Lord that we have websites these days. 웹사이트라는 게 있어서 참 감사했죠. So I quickly went to the website of the church and I got the address. There it was. 웹사이트에서 교회 이름을 쳐보니까 주소가 나오더구만요. So I gave myself plenty of time.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And I arrived about 8:30 for a 9:30 a.m. service. 9시 반 예배였는데 8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Right at the address that it said on the website. 8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웹사이트에 나온 주소에 But you know, this was not it didn't look like a church to me. 근데 아무리 봐도 교회 같지가 않았어요. It was a really tall building with many stories. 여러 층으로 된 높은 고층 건물이었는데 And from what I can tell from the outside it didn't look like anyone was in there. 근데 아무도 그 안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So I decided being an Old Testament scholar that I would do like Joshua did. 내가 구약 교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한 대로 한번 해 보기로 결심했는데요. I began walking around the building hoping the walls would fall down. 그 여호수아처럼 그 건물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열리지 않을까? Well, that didn't work. 안 그렇게 안 되더구만요. But it did attract the attention of a police officer who drove by wondering what I was doing. 순찰 중엔 경찰 눈에 띄었습니다. And I said, "I'm sorry. I know this looks very suspicious. I thought there would be a church here." 이게 무슨 일이냐고 경찰이 물어서 내가 좀 이상해 보이겠지만 교회인 줄 알고 왔다고. It looks like an office building, though. 근데 사무실 건물처럼 보였던 거죠. And he said, "Yeah, I know that church. This is their offices, but they meet somewhere else." 경찰이 말하기를 아 여기는 교회의 사무실 건물이고 예배 모이는 곳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And I said, "Well, please, sir, you have to help me because I have to speak there this morning. Do you know where they meet for worship?"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And he said, I don't know, but stop walking around this building, okay?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 건물 주변을 그렇게 뺑뺑 돌지는 도는 거는 그만하십시오. So I noticed on the street corner there was a gas station and there was a guy filling his gas tank with fuel. 근데 길 저쪽을 보니까 가스 스테이션이 있고 어떤 사람이 가스를 넣고 있더라고요. So I walked down and I said, "Sir, I'm in a little bit of trouble this morning. I'm looking for a church." 가서 내가 좀 문제가 있는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And so he looked around very quickly and he said, "Well, there's a church right over there."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저기 교회가 하나 있네요. And I looked and I said, "Yeah, but it's not the right church."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거기 보면서 교회는 맞지만 그 바른 교회는 아닙니다. And you know he was very sympathetic. 참 마음을 이해해 줬어요, 그 사람이. He put his hand on my shoulder so warmly. 내 어깨에 따뜻하게 손을 올리고는 And he said, "You know, my friend, when you're in trouble, any church is the right church." 네, 지금 문제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는 어떤 교회라도 바른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nd I'm sure at a certain level he was right, don't you think? 어떤 면에서는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But that got me thinking about what makes a church the right church. 그래서 그 후로 생각하게 됐는데 바른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It sounds so easy and yet really it's kind of a confusing thing, isn't it? 뭐 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금방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These days, more and more churches are beginning to market themselves to expectations.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는 이런 것들, 이런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We're rushing to keep pace with the changing cultural and generational complexity. 문화와 세대가 변화함에 따라 교회도 그거에 맞춰서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Some churches look very different than they used to. 교회가 예전의 모습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They no longer display the traditional religious symbols. 그렇게 옛날에 보이던 그런 종교적인 심볼들을 교회에 전시하지 않습니다. Some churches don't even call themselves a church. They present 교회라고 이름 짓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They present themselves as campuses or centers, you know. 무슨 지교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교회를 부릅니다. But you know what? Whatever a church calls itself or looks like, it really doesn't matter very much. 교회가 어떤 모양이든지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What does matter though is what it is.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What its mission is. 사명이 뭐냐는 것입니다. The church can never allow itself to be confused about its mission. 교회는 자기가 가진 사명에 관해서 결코 혼란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If we're to be Christians in this world, we cannot live Christianly apart from the mission of the church.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과 별도로 별개로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So I want us to think about that for a little while this morning. 오늘 그 아침에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About what the church was born to be from the very beginning.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는가? About what Jesus and the apostles had in mind for this gathering of the redeemed of the earth.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를 처음 만드실 때 예수님과 사도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So that as our culture changes and the church rushes to keep pace, we can still keep our focus on what's essential. 그래서 문화는 변하고 교회도 변화할지라도 여전히 변할 수 없는 핵심적인 교회의 사명에 집중하고 싶은 것입니다. All right, are you ready for this? Let's go. 준비가 되셨습니까? At the beginning, you remember the church was really very small. 처음에 교회는 아주 작았습니다. Jesus chose 12 disciples, and he left them with a line from the book of Isaiah.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사야서에서 한 구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All Jews of different persuasions at the time of Jesus were thinking seriously about the book of Isaiah and what it meant to them.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생각과 경향을 가진 여러 유대 분파들이 다 똑같이 이사야서의 그 구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Well, Jesus picks up on that rabbinic discussion and he says, "Guys, I want you to go out and be a light to the nations."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절에 관한 랍비들의 여러 가르침들 그것을 자기에게 인용하셔서 교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Now this is really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The church was never originally supposed to be about what we're doing here this morning.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The church was so supposed to be on the go. 교회는 밖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졌습니다. It wasn't supposed to be a come and sit thing.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것이 교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It wasn't supposed to be a come and watch thing.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곳에 같이 머무는 이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It was supposed to be a go and do something thing. 그래 교회는 가서 행하는 그런 모임으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And later Jesus would send out more and more of his followers with the same admonition.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점점 더 많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Until finally at the end of his life on earth he gets very specific about the mission of the church.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하실 때 교회에게 매우 특별하고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Your pastor has read that for us this morning. 오늘 아침 제가 읽어드린 그 본문입니다. The end of the gospel of Matthew Jesus sums up the whole gospel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는 모든 복음서의 요약,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 요약하고 계십니다. He says,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So go. 그러므로 가라.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baptizing them and teaching them what I've commanded you.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Now I want you to catch this scene for just a moment.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Here was a small group of volunteers. 예수님을 따르는 몇 명 안 되는 무리였어요. They had no credentials in the Roman world, which made travel almost impossible. 예,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 이 시골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무슨 증명서나 허가증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여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The Roman world was very heavily regulated. 예, 로마 시대는 상당히 엄한 법으로 통치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And these guys had no funding plan at all. 어떻게 갈 때 여행 경비나 사역 경비 계획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They had no marketing idea. 어떻게 그 돈을 모을지 계획도 없었습니다. In a world without the internet, if you can imagine that. 그 당시는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었잖아요. No mass communication of any kind. 매스 미디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So realistically, what are the odds that anything is going to come of this at all? 그래서 이 스몰, 작은 사람들 안 내는 무리가 무슨 일을 이뤄낼 수 있단 말입니까? Those words of Jesus on the hill that day.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We call it the Great Commission, don't we? 우리는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And we call it great because it was not just for those first followers of Jesus.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당시에 있던 몇 명의 제자들만에 관한 것이 아니고 It's still for us today.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It's our commission, just as we were there when Jesus said it.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And since it is for the church today. 이게 오늘날의 교회에도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Then it's for your church.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사명입니다. The Saequang Presbyterian Church. 세광 교회. And it's for every church. 모든 세상의 교회들. And if any church today stops centering itself in this command, then it cannot be the church that Jesus. 만약에 세상에 오늘날 세상에 어떤 교회가 이 사명에 초점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But this is a really tricky thing, you know. 그런데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Since we're old friends, let me tell you another story. 뭐 이미 친해졌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You know, when you come to church, you should bring a friend, right? 교회 올 때는 친구를 이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So I brought my best friend with me today. My wife Karen is. 그래서 저도 가장 친한 친구 제 아내를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I'm doing the mishpat thing. You know, we do this in groups.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이틀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하는.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고 있습니다. Well, some years ago, Karen and I, we lived in Boston. 얼마 오래 전에 보스턴에 제 아내와 살았는데. And it was Christmas.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And so we were a little short on money. We couldn't afford expensive air tickets to fly back to the Midwest where our parents lived. 아, 그런데 약간 그때는 가난할 때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신 그 중부 지역으로 날아갈 비행기 요금이 약간 모자랐습니다. So we decided that we would spend the holiday season on one of the offshore islands off Massachusetts.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대신에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어떤 섬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Now as it happened, we had no live offers from the Kennedy family on Martha's Vineyard that year. 근데 사실 그 Martha's Vineyard라는 그 휴양하는 섬인데 거기 케네디가의 그 별장이 있는데 뭐 초대는 받지 못했습니다. So we decided to do Nantucket Island. 그 마타 스비냐드는 못 가고 낸터켓 아일랜드라는 조금 한가한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You know Nantucket, right? 낸터켓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Famous island in the mariner culture of New England. 뉴 잉글랜드 지역의 해양 문명 가운데 꽤 유명한 섬입니다. Yeah. And we did all of the local things.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지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누리고 했습니다. We ate fresh seafood. 신선한 해산물을 먹었고. We took long walks along the beach. 해변을 산책했고. And we visited all of the local museums. 그 지역에 있는 그 작은 박물관들을 방문했습니다. Both of them. 둘이 두 개 있더구만요. Well, one of these museums was dedicated to an organization started by Nantucketers 175 years ago. 그 중에 한 박물관은 그 낸터켓 주민들이 175년 전에 시작한 어떤 박물관이었습니다. They called it the Nantucket Life-Saving Society. 낸터켓 인명 구조 협회. 라고 하더구만요. The society formed in the late 19th century because of the coastal hazards around the island. 섬 주변 바다가 험했기 때문에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19세기에 만들어진 협회였습니다. Shipwrecks were very common. 파손하는 일이 잦았고 fishing vessels and cargo boats they could see land but they couldn't easily negotiate the rocks and the shoals on the coastline. 어선이든 화물선이든 땅을 보기는 했는데 바위가 험했기 때문에 보기는 하면서도 땅까지 육지까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Many people lost their lives on those shoals around the island.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손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So Nantucketers got together and they just decided to do something about it. 낸터켓 아일랜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 They literally went into the life-saving business. 그래서 인명 구조 협회를 만들고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They were just really a bunch of untrained volunteers. That's all they were. 훈련받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이었는데 They didn't know really what they were doing. They just knew people were dying out there. 어떻게 할지 뭘 할지는 잘 몰랐지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So they formed this society and they determined to keep watch toward sea at all times. 그래서 이 협회를 만들고 바다를 늘 한 사람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늘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They built these little shelters all along the coastline. You can still see some of them today. 그래서 그 해변가에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여러 개 만들었고 지금도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And they kept vigil there.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파수를 선 거죠. 24/7 All around the clock, every day of the week.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매일 24시간 해안을 감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They operated or manned these shelters, keeping watch for danger at sea. 그래서 이 대피소에서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하고 무슨 위험이 있는지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They called these shelters huts of refuge. 이 대피소를 도피처라고. 도피의 오두막이라고 피난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And they stocked these little huts with small boats that were loaded with food and blankets and all kinds of rescue gear. 예, 그 대피소 안에 조그만 보트와 또 뭐 이렇게 식량들과 의약품 이런 것들을 구비해 놓았습니다. So whenever they would spot a ship in trouble, the word would spread immediately and the members would go out to sea to rescue the people floundering in the water. 지켜보다가 배가 위험에 처했으면 그 소식을 협회 회원들에게 알리고 다 바다로 나가서 고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They even had this motto, you know. 그런 이 표어가 하나 있었는데 Listen to this motto. 표현 한번 잘 들어보세요. You have to go out, but you don't have to come back. 구하러 나가서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나가야 한다. Now you think with a motto like that,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o recruit a lot of people. 만약에 표어가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했을 것 같습니까? But in fact, it did. Almost everybody on the island joined the society, and they were involved in this. 근데 실제로는 그 섬에 사는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협회에 참여한 거예요. These are people who didn't get paid for their efforts.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They received no recognition or compensation of any kind. 무슨 상을 받거나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닌데. They were just deeply committed to one thing and one thing only, saving lives. 그냥 목숨을 구하려는 한 가지 일에 관심이 있었고 그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And they were willing to put their own lives at risk for people they didn't even know. 자기가 실제로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The Nantucket Life-Saving Society, it was. 인명구조협회, 낸터킷 아일랜드의 그것은. But then something happened.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ommissioned the Coast Guard. 20세기 초에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가 해안 경비대를 창설했습니다. And just like that, the word went out that life-saving was now a job for professionals. 그래서 말이 퍼지기를 이제 인명을 바다에서 구하는 일은 전문가들이 하게 되었다. People who were better trained and better equipped for the task. 훈련도 더 잘 받고 더 좋은 장비도 갖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됐다. So the Nantucket Life-Saving Society just shut down all their life-saving activities. 그렇기 때문에 인명구조협회, 낸터켓 인명구조협회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It wasn't a formal decision exactly. They just stopped operating. 뭐 무슨 공식적인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멈춘 것입니다. They cleared out all the coastal shelters. 그 대피소를 다 치웠고. Canceled the 24-hour vigils. 매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키던 그 감시하던 것을 그만두었고. They shut down everything. 아, 그 운영을 멈추었습니다. Everything except for the society itself. 협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Curiously, they kept the name and the building. 협회와 협회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See, the society had been around for a long time. 이 협회는 벌써 175년이나 지속되었잖아요. And the members had really gotten used to the fun of just being together. 그런데 이렇게 함께 그냥 협회로 무슨 모임으로 모이는 것 그런 것을 즐기게 되었는데. Then all these friendships and traditions going. 오래됐으니까 전통이 있고 오래된 우정이 있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They couldn't just stop. 그것을 그냥 그만둘 수는 없었던 거예요. So the society continued. 그래서 협회는 계속되었습니다. You could say it managed to survive its mission. 미션은 사명은 없어졌을지라도 사명 이후에 협회는 살아남았습니다. So the members began to organize new activities. 그래서 협회 회원들이 이제 다른 할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They started to hold regular meetings for the first time. 매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었고. They would have parties and celebrations. 함께 모여서 축하할 일도 만들었고. They would gather to acknowledge good work in the community where they were. 그래서 우리가 이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는 좋은 일을 이렇게 자랑하기도 했고. They did really good things.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They filled a niche in the social life of Nantucket. 낸터켓이라는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In fact, from all appearances, nothing really had changed at all.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They were just not in the life-saving business anymore. 그런데 더 이상 인명을 구조하는 협회는 아니었습니다. Eventually they became a yacht club. 결국은 요트 클럽이 되어 버렸어요. You know, a social club for pleasure boaters. 예, 그냥 그렇게 즐거운 모임, 사교 모임을 하는 클럽이 되어 버렸어요. Now I want to suggest something to you.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his happens to churches all the time. 교회들에서 이런 일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We just quietly get out of the life-saving business. 인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저 조용히 멈추고 있습니다. We build buildings where we hold regular meetings. 건물도 짓고 정기적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we have weekly programs for all ages. 매주 모든 연령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기도 하지만 We do good things. We have good work in the community. 좋은 일도 하고 선행을 베풀기도 하지만 We look very much the same as we've always looked. 교회가 늘 그랬던 것과 별로 겉모양으로 다를 바가 없지만 But there's one big difference.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We no longer are actually about the actual risk-taking rescue efforts that originally defined us.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인명을 구조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But here's the thing.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Nothing has really changed on the coastlines of our world, has it? 그런데 낸터켓 그 해안가가 변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예수님 때와 변한 것이 없습니다. Lives around us are still spiritually shipwrecked. 우리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There's still an appalling loss of life out there. 바깥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망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hat hasn't changed at all.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But well, life saving is just not that much on our radar anymore. 근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Not much attention paid to the horizon. 세상에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Not many folks left willing to put their own lives at risk in the neighborhoods. 이웃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헌신하고 희생할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Or in the schools.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한 일에 관해서. Or in the jails. 감옥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에 관해서. Or in the cities for people in trouble. 도시 한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겪는 위험을 건지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Churches can so very easily become yacht clubs. 교회도 너무나도 쉽게 사교 클럽이 되기가 쉽습니다. And you know the thing about yacht clubs is they exist mostly for the benefit and enjoyment of the members, right? 요트 클럽, 사교 클럽을 생각해 보면 그 클럽의 목적은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회원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That's where most of the money goes. 돈도 회원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So when the members are not accommodated, it's common to hear folks complain. 회원들이 충분히 대접받지 못하면 사교 클럽에 대해서 불평을 제기합니다. They argue about the building or the accommodations or the activities. 건물은 이래야 되고 먹을 것은 저래야 되고 활동은 이래야 된다고 논쟁합니다. The kinds of things that people in the honest to goodness life-saving business don't pay much attention to. 그런데 그런 일들은 사실 정말로 인명을 구조하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Because a life-saving society doesn't exist for the benefits of its own members. 왜냐하면 인명 구조 협회는 자기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It exists for people who are not members.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 협회입니다. In fact, it exists for people who don't even know the society exists. 심지어 그 협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었던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When a church forgets about its mission to go out and save lives, it forgets about the very thing that makes it a church.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라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는 그 사명을 잊어버릴 때에는 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그 목적과 이유를 잊는 것입니다. Now here's another thing.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he church was not just called out by Jesus.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단지 부르심을 받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It was called together.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Saving a lost world is not really something that can be accomplished by one person alone. 죽어가는 세상을 건지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It takes a mishpat.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mishpat,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복된 사회가 필요합니다. The church was to be a gathering of people created by Christ and chiseled by interaction with one another.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한 사람들로 함께 이루어진 모임이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Let me ask you something. Do you know what the best thing there is about the church? 교회의 가장 훌륭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I'm looking at it right now. It's people.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People. 여러분들입니다. I remember when I was just a little guy. 내가 어제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I think that was back in about 1905 or something like that. 1905년이었다고 그러시네요. We had this little thing we do on Sunday school. Maybe you still do it. 주일 학교에서 하는 한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 Here is the church. 이것이 교회다. Here is the steeple. 이것이 교회의 종탑이다. Open the doors. 문을 열어서 and see all the people. 사람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오는 것을 봐라. The church is not this building, is it?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This is the church. 열린 문으로 바라보는 그곳이 교회다. Gathered together around a mission of saving lives.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으로 함께 모인 그 모임. Now, do you know what the greatest problem is for the church? 그런데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Well, it's people. 가장 큰 문제점도 사람들입니다. And I know what you're thinking.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대충 짐작이 되는데 well, not people like me, but 나는 people 아니겠지. Like the guy sitting next 나는 to 아니고 저 사람들 저 교회겠지. So easy for each of us in the church to get caught up in the things we don't like about other people.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And this is exactly why Jesus said the commission the way he did.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He said all authority is given to me, not you.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권세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The authority of Christ puts our eyes where they belong.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로 인해서 우리는 중요한 곳을 바라보게 중요한 미션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Not on the people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Not even on ourselves. 우리 나 개인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But on Jesus.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 눈이 집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The great tragedy of the church, it seems to me, is we become a people who take only what we want from Jesus.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것입니다. What we need from him, we're happy to take. 우리가 예수님께 필요한 그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But then we deny him the authority over our lives that he claims to have over his church.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기 원하지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셔서 이 교회와 나의 인생에 원하시는 그것을 듣고 행하기 싫어합니다. See, if Jesus is truly our authority, I can't continue to run my own life. 예수님이 정말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면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Or my own church for that. 우리 교회를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And that goes against the grain of the way I think and the way my culture wants me to think. 이것이 우리가 본성으로 생각하는 거나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과 어긋나고 어긋납니다. But Jesus did not say it like this.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you. 너에게 모든 권능을 주노라. To design for yourself your own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너희의 종교적인 체험과 은혜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권위를 너희에게 주노라. That's not an option for us.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He said all authority had been given to him.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It is our shared faith in Christ and our willingness to obey him together that makes us his church.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한 믿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권위에 함께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It's really that simple. 간단합니다. We lose this elevated sense of ourselves by keeping our eyes on him. 우리가 우리 눈을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권위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And when all of us have our eyes on him together, we are his church. 우리가 우리 눈을 예수님께 올려 예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I have to tell you I've been around for a while. 교회 생활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And I can tell you I've never seen a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save a single life. 우리의 개인의 종교적인 체험과 은혜가 사람의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But a life truly submitted to the authority of Christ?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에 진정으로 순종한 그 인생은 Live thou together with others who are under the authority of Christ.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 아래 함께 순종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간 그 인생은 Now that's the church. 그것이 교회이고 And that, my friends, is a life-saving society. 그 교회가 인명을 생명을 구조하는 교회입니다. So how do we submit to the authority of Christ? 어떻게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Well, the Bible says we submit to Christ through the shared experience of submitting to one another. 성경은 예수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때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 섬길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Matthew 25 reminds us that the level of our commitment to Christ is directly proportionate to the level of our commitment to people.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충성을 무엇으로 측정하시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정도에 따라 자기에 대한 헌신을 측정합니다. We simply can't be committed to Christ and want nothing to do with the people around. 예수님께는 헌신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But here's the tough part. 어려운 일이 하나 있는데. Submitting to others happens with people who are not like us.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In a gathering in a community of people where we don't always get our way. 어쩌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임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But see, that's exactly how we get straightened out about the authority of Christ in our lives. 그래서 예수님께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By finding common ground with people who don't think like us.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된 것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것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See, the usual way we handle something like this is we just find another church.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우리가 흔히 해오던 바로는 마음에 맞는 교회, 내가 사랑할 만한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Now, not here. This is a prayer request.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다른 교회 얘기겠지요. But I heard this story recently. 그런데 한 가지 얘기를 또 들었는데. It was about a Christian who was at sea and he got stranded on a desert island for 15 years. 어떤 그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난파를 당해서 무인도에 15년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And when his rescuers got to him, they found that he had built three small huts on the island. 마침내 구조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15년 만에 그 사람이 무인도에 갇혔던 사람이 오두막 세 개를 해변에 지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So they asked him, they said, "What's the deal with these three huts?" 이게 뭡니까? 이 오두막 세 개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He said, "Well, that hut, that's where I live. That's my house." 이 오두막 한 개는 내가 사는 곳이고 And he said, "Okay, well, what's the other hut here?" 그럼 이 중간 건 뭡니까? He said, "Well, that's my church." 여기 내 교회입니다. So the rescuer said, "Okay, what's the third hut?" 진짜요? 오케이. 그러면 이 세 번째 이건 뭡니까? He said, "Well, that's the church I used to go to." 원래 이 교회를 갔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로 옮겼어요. I love the picture of the disciples that the Bible gives us in Matthew 10.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What a mixed up group of people. 그 제자들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룹인지 모릅니다. There are some Judeans there. 유대인도 있었고 a few Pereans. A few Pereans from Perea. 베레아 사람도 있었고 And then there's a whole mess of Galileans, right? 갈릴리 출신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Now these are really different people, I tell you. 근데 서로 성향과 출신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With completely different interests and points of view about most everything. 원하는 것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Politics, religion, economics, you name it.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다른 성향과 다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Now among the disciples, there's this guy the Bible calls Simon the Zealot. 제자들 열두 제자 중에는 열심당 시몬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The Zealots were Jewish insurgents. They were terrorists, really. 열심당이란 것은 사실은 유대인의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They were devoted to God in ways that were destructive to human communities. 자기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테러와 폭력을 통해서였습니다. That kind of thing still happens today, right? 오늘날도 그런 일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Religion can divide people. 종교가 정말 사람들을 다투게 하기도 합니다. Now I'm not just talking about how they felt about the Romans. 그냥 그 당시에 제자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y pretty much enacted violence against anybody who didn't support their cause. 열심 당원들은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누구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And one of the zealot beliefs was that paying taxes to the Roman authority was an act of idolatry. 그 열심 당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I rather like that idea every year in April, don't you? 4월 세금 처리되면은 나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But anyway, one of the people that the zealots hated the most along with the Romans were these Jewish tax farmers that bought tax districts from the Romans. 그 열심 당원들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로마 제국에게 바칠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이었습니다. These guys were not tax collectors. They were at the top of the chain on the Amway chart. You know, they were tax farmers. They owned everybody underneath them. 그냥 몇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징수원 정도 말단 공무원이 아니라 넓은 마을, 넓은 지역에 세금을 다 걷어들이는 마치 세금 농부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And because the zealots hated these guys so much, they actually put out death contracts on them. 그래서 예, 열심 당원들이 세리들을 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에 살생부를 만들어서 이런 이런 자들은 죽여야 된다고 리스트를 만들게 됐어요. Now, alongside the disciple Simon the Zealot is another disciple. 열심 당 시몬 외에 제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Matthew or Levi.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 하는 세리. The guy who's responsible for the first gospel. 첫 번째 복음서를 쓴 바로 그 마태. Matthew was one of these tax guys. 세리 마태는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Now you got two guys, Simon the Zealot and Matthew the tax farmer.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열심당 시몬도 있었고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Who in the world would put two guys so opposed to one another in the same small group? 열두 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그룹 안에 이렇게 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Well, apparently Jesus would.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See, Jesus' community is the place where the person you least want to be with is sitting beside you this morning.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싫어하고 옆에 앉기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과 나란히 앉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The point is, we learn how to be the church and get on mission by coming to embrace people who are not like us.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내 성향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But churches don't tend to be like that today.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We want to fellowship with people who are like us.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And we don't want to have to deal with the messiness of people that are not like us. 우리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But it seems to me that we'll never accomplish much in the way of reconciling the world to God if we as a church cannot be reconciled to one another. 그런데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않는데 우리가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겠습니까? It's about coming to find common ground together.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working through our differences, that's what deepens our love for God.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적으로 가진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And this is a love that the world doesn't have a clue about unless we model it together. 그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Without that kind of love, that love that Christ displayed for us on the cross, the church is just another charitable institution.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의 공통점,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Here's my last point.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t's not enough to just be different from those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모임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We've got to learn to be honest with one another about our faults and our weaknesses.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church needs to be characterized by real transparency. 교회는 서로에게 투명하고 정직한 것으로 특징이 지어져야 합니다. If we're to be the church, we have to be authentic people. 교회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So how do we go about doing that? 어떻게 진실해질 수 있습니까? Well, in the New Testament, James says we have to confess our sins to one another as a path to healing. 야고보서에서 신약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할 때 그 서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Have you noticed there's not an awful lot of that going on in the church these days?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보셨습니까? See, if we expose our weaknesses to others, well, they might hold it against us. 우리가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은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적대할지도 모릅니다. We might be criticized and looked down on. 비판을 받고 경멸당할지도 모릅니다. So we hang on to our pride.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킵니다. Refusing to give other people the chance to be human.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인간적이 될 기회를 박탈하고. We agree instead to play the pretend game. 그래서 서로 의로운 척 가장하는 게임을 합니다. I'll let you pretend to be what you're not if you let me pretend to be what I'm not. 너가 진실하지 않은 그 너보다 실제보다 더 의로운 모습으로 나한테 대하면 나도 그렇게 봐주겠다. 나도 내 정직한 모습보다 더 의롭게 대하면 나도 그렇게 봐줘라. But here's the thing. When I'm honest with others about my weakness, I make room for them to be honest about their weakness. 그런데 내가 나의 약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면 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스스로에게 정직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And then we become united together, not in our strengths, but in our weaknesses before Christ.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우리의 강점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And when Christ is glorified, that is the church. 그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You want the power of God to be unleashed in your life and in your church.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Then you've got to take some steps toward vulnerability. 그렇다면은 우리를 연약한 위치, 손해 보기 쉬운 위치에 놓는 연습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You got to make the first move. You got to take a chance. 첫 번째 그 행동을 위기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You got to own your own weaknesses. We've all got them.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And when we do that, the power of Christ takes over in our lives like never before.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연약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There's a story in the Old Testament about two brothers, Jacob and Esau. 구약에 야곱과 에서라는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I know you know the story. These guys were twins, right? 쌍둥이였습니다. But as close as they were as different as night and day, and they never really came to embrace each other. 쌍둥이였지만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이었고 최후까지 서로 이렇게 연합되지 못했습니다. The Bible says that their competitiveness went all the way back to their mother's womb. 뭐 어머니의 임신 중에 태에서부터 서로 경쟁했습니다. That's how deep-seated it was. 얼마나 그 경쟁심이 깊었는지. See, as a young man, Jacob had swindled his brother out of his birthright. 야곱이 형을 먹을 것 한 그릇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In that culture, what Jacob did is a very serious thing.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뺏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어요. We're talking about somebody taking another person's whole life.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뺏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His home, his family, his future. 가정과 가족과 그 미래를 빼앗는 것과 동일한 일이었어요. Total identity theft. 요즘에 말하는 것처럼 그 정체 자체를 신원 자체를 통째로 빼앗아 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And it's his brother who does this to him. 그게 형제가 동생이 형한테 그렇게 일을 합니다. So when Esau discovers this scam, he swears he's going to kill his brother. 형 이서가 그거를 발견했을 때에는 야곱을 내 동생을 죽이고야 말리라 맹세한 것입니다. So Jacob goes into hiding. He's on the lam.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갔죠. And the brothers don't see each other for 20 years. 20년 동안 형제는 서로 보지 않았습니다. Until finally Jacob decides to go home. 야곱 도망갔던 야곱이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These guys are going to meet again. 다시 만날 텐데 형을. And we're sure that when they meet, Esau is going to get even. 형이 이 동생을 마침내 만나게 되면은 복수를 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But the night before that happens, Jacob has a face-to-face encounter with God. 근데 형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And that happens interestingly enough at a place called Penuel.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일이 일어난 장소는 이름이 흥미롭게도 브니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Penuel literally means the face of God. 브니엘이라는 지명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You could say what happens is God gets in Jacob's face there. 하나님이 야곱의 얼굴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And when Jacob looks into the face of God, he gets for the first time a realistic look at himself.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야곱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어떤 정체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어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And that experience exposes a weakness in him. 그렇게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보았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d though he wouldn't discover it right away, it will become for him the blessing of weakness. 그래서 즉시 야곱이 인정하게 알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이 연약한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God touches Jacob in such a way that impairs his ability to walk. 야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셨는데 복을 주시기 전에 야곱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뺏어가는 방식으로 야곱을 만지셨습니다. Jacob the controller. 야곱은 자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Jacob the swindler. 야곱은 사기를 쳐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This guy who always figured out a way to come out on top. 어떤 상황에서라도 속이고 싸워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법을 배운 사람이 야곱입니다. He's now disabled. 그런데 야곱이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He walks with a limp.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Well, the next day, Jacob sees Esau coming from afar. 다음 날 형 에서가 먼 데서 오는 것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And he sees he's got 400 troops with him. 400명 용사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He gets a good look at what his efforts of control have brought him to this point.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그렇게 올려가던 평생이 자기를 어떤 처지에 놓게 되었는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But what does Esau see in his brother Jacob from so far away? 그런데 형 에서가 저 멀리 오는 야곱을 볼 때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Well, it's too far to make a lot out of. 근데 사실 정확히 보기는 너무 멀었지만 But he can see that there's a guy coming toward him who's walking with a limp. 그런데 먼데 있었지만 오는데 절름발이로 절뚝거리며 오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And finally he discovers that it's his brother. 그리고 마침내 내 동생 야곱이구나. The brother who cheated him. 나를 속여먹은 그 동생. The brother he hates with every fiber of his being. 나의 모든 존재로 증오했던 그 동생. This guy that he swore he would kill. 내가 죽여버리리라고 맹세한 그 동생. But now his brother doesn't look so threatening. 그런데 그 동생이 더 이상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What Esau can see from so far away is 형 에서가 I'm sorry. 형 에서가 멀리서부터 바라본 그것 본 것은 And immediately something begins to happen in him. 절름거리는 연약한 동생 야곱이었고 에서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In the brokenness of his brother, the Bible says Esau too finds himself looking into the face of God. 그 연약한 동생을 바라볼 때 이서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경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And it captures his heart.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His anger begins to melt away. 그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The resentment he'd kept alive for years. 그 원한이 몇 년 동안 쌓고 쌓았던 원한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y end up in each other's arms. 그래서 서로 포옹하고 끌어 앉게 되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folks, Jacob and Esau are really brothers. 태중에서부터 그 순간까지 그 둘의 인생에 처음으로 야곱과 에서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Now our world tells us, be strong, be smart. 세상은 똑똑해지라고 강해지라고 가르칩니다. Always come out ahead in every competition.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라고 가르칩니다. Above all, don't ever expose your limp. 무엇보다도 네가 절름거리는 그 연약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So you know what we do?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We spend all of our time doing limp management.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합니다. Disguising our weaknesses. 우리 연약함을 감춰서 꾸미고 hanging on to false strength. 그 헛된 강점의 능력에 매달려 있고 keeping up our guard against others.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장벽을 칩니다. Well, it's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It's the way the world works.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But friends, it's not the church. 그러나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There's a verse in 1 John. 요한 1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I'll paraphrase it. 기도문입니다. It says, if we say that we have no limp, we make God a liar.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절름발이가 연약하지 않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라. And the truth is not in us. 우리 안에 진실은 없는 것이라. But if we confess our limps,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그 절름발이됨을 고백한다면, we have fellowship one with another. 우리는 서로와 교제할 수 있게 되고, so what do you think?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Jesus on the hill that day with these 11 guys. 이때 11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그 언덕에서 really had no chance of accomplishing anything, right? 그 11명으로서는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이룰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Just a bunch of ordinary mixed up volunteers. 그냥 다양한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Well, think again.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Those guys actually did what Jesus told them to do. 그런데 이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They went out under the authority of Christ. 예수님의 권능 아래 갔습니다. And they broke through the impregnable walls of Pharisaic Judaism and Roman imperialism. 그래서 바리새 유대인들의 무너질지 않을 것 같던 장벽도 넘었고 튼튼하기만 했던 로마 제국의 장벽도 넘었습니다. At the command of the Lord Jesus, they went. 주님 대신 예수님의 명령 아래 갔습니다. To rescue a world marooned on the rocks. 바위에 난파한 그 세상을 구조하기 위해서. They were a life-saving society. 인명 구조 협회였던 것입니다. Without prejudice or other priority. 다른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They were driven by a passionate desire to save the lost. 생명을 구원하려는 잃은 자를 구원하려는 그 열정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And they literally turned their world upside down for Christ. 그래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Not even the Roman Empire and all of its legions could stand against their witness. 강력한 로마 제국과 모든 군대도 이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You know what I think?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I think they were the right church. 그것이 바른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Let'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re just a bunch of ordinary people. 하나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But here is our commitment.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To be the churc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To be a life-saving society.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And not a yacht club. 사교 클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To work together in unity under the authority of Christ. 예수님의 권위 아래 하나가 되어 일하기 위해서는 To celebrate our differences. 우리의 다른 점을 서로 귀하게 여기며 And not cover up our weaknesses.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고 가리지 않으며 To receive one another together with charity and understanding. 연약한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며 And together as your church to spread the gospel of Jesus Christ. 주님 당신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Whatever it takes. 무슨 일 희생이 있을지라도. And to wherever it takes us. 어느 곳으로 주님께서 보낼지라도.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these things. 주님의 바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